HUBS 화가들의 은밀한 19. 평범함이란 잘 포장된 도로와 같다. 그렇기에 걷기는 편하지만 그 길에는 어떤 아름다운 곳도 필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은밀한 사생활의 주인공이 남긴 말입니다. 그는 늘 꿈을 꾸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지루하게 사느니 차라리 열정적으로 죽는 것을 택할 정도였는데요. 뼛속까지 예술가로서 영혼이 가득 차있는 것 같습니다. 현시대 속엔 그가 없지만 그의 화가로서의 영혼은 여전히 남아 저에게 강렬한 영감을 주었어요. 제가 예술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된 것도, 그리고 화가들을 주제로 한 이 라디오를 기획하게 된 첫 시작도 바로 오늘의 주인공 덕분이랍니다. 오늘은 화가들의 은밀한 19의 마지막 방송인데요. 예술에 대한 저의 첫 시작과 그리고 예술 라디오의 마지막을 함께할 영혼의 화가.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만나보시죠. 포스트 말론은 수아우리, 선플라워. 휘몰아치는 붓터치, 노란색의 향연, 어두운 밤에 빛나는 수많은 별. 바로 오늘 은밀한 사생활의 주인공은 자신의 그림처럼 강렬한 삶을 살다 간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생전엔 단 한 작품밖에 팔지 못했지만 사후에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영혼의 화가로 남았는데요. 강렬한 그림에 가득 찬 예술가의 영혼. 하지만 그의 영혼은 사실 악마에게 빼앗겼다는 사실 아시나요? 도대체 고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로운 예술을 발견하고자 무작정 네덜란드에서 파리로 상경한 33살의 반 고흐. 그가 파리에 도착할 당시 파리는 녹색 요정이라 불리는 술, 압생트에 의해 접수된 상태였죠. 어떤 맛의 술일지 궁금하시다고요? 압생트는요, 어디서든 잘 자라는 향수기라는 허브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우리 소주처럼 매우 저렴했던 술이에요. 도수가 40에서 70%에 달하는 독주지만 물과 설탕만으로 독특한 향과 맛을 내어 애주가들을 사로잡곤 했답니다. 압생트를 담은 잔 위에 설탕을 올려놓고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압생트는 희뿌연 연기를 머금은 에메랄드 그린으로 둔갑해요. 많은 예술가들은 압생트에 흠뻑 취했을 때 찾아오는 환각이 창작에 영감을 불어넣는다며 예찬했는데요. 보들레르, 모파상, 헤밍웨이 같은 문인부터 피카소, 마네, 로트레크 같은 화가까지 우리의 반고흐 역시 이 녹색 요정, 압생트의 마력에 빠지게 된답니다. 과연 어떤 맛이길래 예술가들을 사로잡은 걸까요?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김태우 하이하이. 내 기분도 하이하이. 불했던 지난 날은 바이바이. 하늘 위로 하이하이. 나의 사랑 하이하이. 이제부터 우리 둘만 서로 사랑해요. 그댈 처음 본 순간 나나나 한순간 모든 게 변했죠. 그대의 미소를 나나나 온종일 지울 수 없네요. 미쳤나봐요. 눈치도 없이 가슴 뛰고 숨이 막혀와요. 그대 얼굴만 우리의 반고흐, 다시 건널 수 없는 녹색의 강을 건너고 맙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몰두한 만큼 압생트에도 몰두했거든요. 파리를 떠날 무렵 그는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었습니다. 1888년 그는 만신창이가 되어 남프랑스 아를로 향해요. 그는 왜 미술 시장도 없고 친구도 없던 그곳으로 간 걸까요? 이유는 바로 단 하나, 색 때문입니다. 온화한 기후를 가진 파리와 달리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작은 마을 아를. 고흐는 태어나 처음으로 순도 높은 강렬한 색을 발견하죠. 이미 삶과 육체 모두 극단까지 끌고 간 반 고흐. 색이 이끄는 예술의 극단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노란 집과 아를의 밤의 카페 다들 아실 텐데요. 불멸의 명작을 쏟아내던 반 고흐. 하지만 뭔가 그림들이 전체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정물도, 풍경도, 카페도, 심지어 자신의 집까지 온통 센노랗습니다. 압생트의 주원료인 향수계 주요 성분에는 산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과다 복용 시 황시증이라고 하는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한답니다. 고흐 또한 이로 인해 모든 대상을 노랗게 보게 되죠. 색을 표현해야 하는 화가가 색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건 저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고흐는 그것을 영감의 원천으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노란 높은 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좀 속일 필요가 있다. 그는 이 말을 알코올 중독 수준이 너무 심각하다며 나무란 의사에게 했다고 해요. 활활 타오르는 노랑을 보기 위해 자신을 속이며 압생트를 계속 마셨던 그 자신의 생명을 활활 태우며 꽃피운 대표작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녹색 요정, 압생트의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과연 어떤 저주일까요? 어떤가요? 잔나비, 꿈나라, 별나라. 언덕 넘어 해가 지면 늦을지도 몰라요. 어서 내가 말해줘. 바다 건너 꿈에서만 그리던 하루 종일 해가 떠있는 돛담배도 타고요 물장구도 치고요. 그대 위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꿈나라를 떠나볼까. 꿈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네. 별나라는 만원에 가도록 해. 뒷동산에 지저귀던 새들도 이미 벌써 거기 있어요. 보고 싶은 얼굴들 그곳에서 만나요.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꿈나라를 떠나볼까. 꿈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네. 별나라는 낙원에 가도록 해. 압생트에는 튜존이라는 또 다른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정신착란과 간질 발작을 일으키죠. 아니 잠깐만요. 이런 술이 지금도 시중에 잘 팔리고 있는데요? 라며 깜짝 놀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다른 양조 방식으로 유해 성분을 제거한 술이랍니다. 자, 어쨌든 그는 격렬한 정신착란과 환청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귀를 스스로 자르고 맙니다. 그는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하숙집 여인에게 가져다 준 후 별일 없는 듯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 사건 후 그는 압생트로 인한 중독 증세를 떨쳐내고자 제 발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오로지 그림에만 몰두하며 갱생을 위한 사투를 벌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리에서 시작된 질긴 인연은 쉽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극심한 발작과 환상은 그를 다시 깊은 우울에 빠뜨렸거든요. 이후에는 자신의 창작 활동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주던 동생 태호의 상황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그는 최후의 고통을 맞이합니다. 동생의 불행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긴 고흔은 더 이상 세상에서 숨쉴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는 까마귀가 나는 밀밭에 나가 그림을 그리곤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게 됩니다. 반고흐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노랑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압생트, 또 한 예술가의 영혼이 내지를 수 있는 표현의 극대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압생트.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압생트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렇다면 반고흐의 압생트는 그의 영혼을 빼앗은 녹색 악마일까요? 아니면 불멸의 대작을 탄생시킨 녹색 요정일까요? 네. Family of the Year Her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핫한 그것 화가들의 은밀한 19 속 코너 핫한 그것에서는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가진 화가의 가장 핫한 명작을 한 가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방고은은 10년 동안 무려 43점의 자화상을 그렸어요. 여기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섣뜻 그의 모델이 되길 꺼려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의 핫한 명작은 바로 그 수많은 자화상 중 하나인데요.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1889년도 자화상입니다. 그림이 그려진 시기, 반 고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정신병원에서 무려 6점의 자화상이 탄생했고, 그중 가장 격렬한 감정이 표출된 것이 1889년 9월에 그려진 이 자화상입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평소 그가 작업할 때 입었던 두꺼운 모직 재킷이 아닌 단정한 양복 차림을 하고 있네요. 수척한 얼굴의 고흐, 불안한 녹색 눈과 긴장한 표정은 우리들을 그의 불안한 정신 세계로 끌어들이는 듯합니다. 전체적으로 쑥색과 옅은 청록색이 지배적인 이 그림, 평소 밝고 선명한 노란색이 지배하던 그의 그림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랍니다. 고흐의 머리와 수염에 사용된 타오르는 듯한 오렌지색과 대조적인 옅은 청록색과의 조화, 미관적으로 너무 짜릿하지 않나요? 반 고흐 특유의 소용돌이 치는 배경 속 아라베스크 무늬는 그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시기부터 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모습은 그가 당시 겪고 있던 고통과 불안함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된 고흐, 편안한 상태에서 온전히 그림을 즐기길 바랄 뿐입니다. 리안나 하바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een.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Oh,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이번 주 은밀한 비밀과 사생활을 가진 주인공은 빈센트 반 고흐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확신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꿈을 꾸죠. 그럴 때마다 내가 꿈을 꿀 자격이 있나? 할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고흐가 남기고 간 말이 있어요. 대단한 업적은 충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모여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작은 그 무엇보다 어렵지만 계속해 나간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꿈을 꾸고 있는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 더 크고 더 높게 꿈꾸며 일단 앞으로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저희 제작 라디오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 나의 시작과 끝에 항상 함께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술의 박지연, 아나운서의 성재훈, 그리고 Ever Yours 김나연이었습니다. H UBS